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.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.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. 난 멈출 수가 없었어.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.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.